잠깐 누가 시간을 좀 멈춰봐. 뭔가 그게 어긋난 걸 난 느껴. 애써 어색하게 웃어보다 이곳에 홀로 남아 그려본 네 기억은 blue.